맞춰 구해 이미 늦었어 한순간 쏟아져 내린 뜨거운 눈물이 울컥 링링 그 어디에도 몸을 숨길 곳 없어 눈앞에 그녀가 보여 안쓰러운 눈빛이 싫어 루차미고 루차미고 루차미고 루차미고 끝도 없이 누굴 위해 뛰는 걸 yeah. 움직이는 손은 당혹감에 빠져있고 부여잡고 쓰러져 누군가의 손길을 기다린다 하지만 도친이 이 세계 흔들어 혼자다 아무리 소리치고 밟은쳐도 혼자다 빈타올을 던지는 그에게 인사이드를 흔들고 모순을 시선으로 바라본다 한순간 쏟아져 내린 왜 난 여기 무엇 때문에 루차미고 끝도 없이 누굴 위해 뛰는가 yeah. 루차미고 루차미고 루차미고 루차미고 esta canción es para mi gran campeón yeah 루차미고 루차미고 루차미고 루차미고 끝도 없이 루차미고 끝도 없이